하고 있나 봐. 짝사랑 하고 있나 봐. 사랑이란 감정을, 건드려 놓고 두근두근두근두근 설레게 하네요.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볼 수 없는 당신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포급해지네요. 난 아직도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나 봐. 사랑이란 감정을, 건드려 놓고 두근두근두근두근 설레게 하네요.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볼 수 없는 당신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부족해지네요. 난 아직도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나봐.